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네팔 연방 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 비디아 데비 반다리가 14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에 대하여 네팔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실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평화와 번영 행복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